창가에서 꽃잎을 따서 물 위에 뛰어 보내던 지금도 그 시절이 마음에 남아 손짓에 나를 부르네. 가고파 가고파도 못 가는 내 고향아. 솔길에서 정답게 이야기하던 달콤한 속삭이는 사랑의 약속 지금도 잊지 못하지. 가고파 가고파도 못 가는 내 고향아. 길에서 정답게 이야기하던 달콤한 속삭이는 사랑의 약속 지금도 잊지 못하지. 가고파 가고파도 못 가는 내 고향아.